Hey pretty boy, you ain't got nothing on me. Hey lady, yeah, let's go. 누구도 넌 볼 생각 절대로 할 수 없게. 너의 두 눈빛을 훔쳐 내 가슴에 담을 care. Wanna flow with me today? Wanna dance with me? You can't do that. 똑같은 여자라 착각하지만 내가 누군데? 어리다고 날 쉽게 받아 끊고 떠줘요. 순간 네 맘을 뺏는 건 쉬워 like one, two, three, four. 이제 좀 더 솔직하게 장난은 제발 그만해. 이건 시간 문제야 boys, boys. Go. 우리들은 말해 남자 남자 다